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설교하고자 하는 성경 구절은 29절입니다. 그러나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7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버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8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의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친히 우리 모임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승복시키시며 우리의 그릇된 것을 보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제가 그 처음 은혜를 받을 때 아주 사랑했던 성경입니다. 거의 이 빌립보서를 외웠었는데요. 이 빌립보서의 무대는 이 바울이 그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성령이 막으셔서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돌린 다음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1장에서 자기가 옥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 슬퍼하고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옥 속에 갇혔지만은 그러나 내가 옥 속에 갇혔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갇힌 것이 아니다. 내가 옥에 갇혔지만 예수의 복음은 계속 전파되지 않느냐. 내가 옥 속에 갇혔다는 사실 때문에 오히려 복음은 더 멀리 그리고 놀랍게 전파되지 않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것과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내 몸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한다는 그 유명한 고백을 하고 난 후에 그 빌립보 교회 역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교회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그리고 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이 변화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듣고 싶었던 것은 신앙을 위해서 온 교회와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협력한다는 소문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듣고 싶었던 것은 대적을 만나도 이 빌립보 교회가 전혀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소식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빙거다. 빙거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증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빙거다. 무엇이 빙거냐? 그렇게 너희가 복음 안에서 견고히 서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일심으로 한 뜻을 품고 복음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리고 어떤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해서 기가 죽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보이면 이것은 너희에게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받을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증거이다. 이 사실을 오늘 이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29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29절을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경 구절은 대단히 생소한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우선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출발이 구원부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구원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사람이 없는 것이죠. 들에 핀 백합이나 그리고 공중에 나를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는 자기는 가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모든 선물이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섬세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만물이 기동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호흡하고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도 않고 또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는 너희에게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럼 아시아로 흘러들어가서 그리고 중국을 지나서 동방으로 전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도들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복음의 물줄기를 돌렸을 때 제일 먼저 그 구원의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지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사랑을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은혜,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사실은 드레핀 백합처럼 이렇게 살아온 자신들의 인생이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돌보심의 손길 아래 살아왔다는 이 은혜가 무엇인지도 그들은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교인은 모든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삼아서 그곳에서 그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도로부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둡던 눈들이 열리고 캄캄한 마음들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길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서는 아니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둡던 인생의 좌표가 정해졌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져갈 들풀과 같은 인생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영원을 향하여 사는 놀라운 인생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모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총, 그것은 하나님의 대가 없는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피도 섞이지 않고 살도 섞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 그리스도의 일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옥속에 갇혀서 사형 언도를 기다리면서도 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근심할 것을 염려하며 기뻐하라고 18번이나 적었던 이 사도와 같은 목회자를 빌립보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생명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확증함에 참여하고 싶은 헌신된 마음을 이 교회에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러나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가 사실은 빌립보 교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생명의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의 빛을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비춰 무엇이 참길이고 무엇이 거짓된 길인지를 알게 하시고 때때로 낙망하여 우리가 참길과 거짓된 길을 분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빛으로, 말씀의 광채로, 그리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와 같이 가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가슴 벅찰 정도의 놀라운 특권으로 가득 찬 은혜로 느껴진 적이 있냐고 오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수없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따라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 빌립보 교회에만 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무슨 가치가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 아래 노려있는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셔서 생명과 자유를 주셔야 할 어떤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거도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는 어떠합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들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사죄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회를 거절하신 적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연약하고 늘 깨어지기 쉽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들불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득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나된 것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숨쉬고 그 은혜를 마시고 그 은혜 속에서 참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오늘 여기 서 있는 제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겠습니까? 그렇게 비교해 보는 것으로 놀랍지 않다면 잠시 후 죽은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각각 다른 상태에 있게 되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은혜가 무언가를 위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가 무언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대가는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목적 없는 사랑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목적이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노예로 삼으시기 위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받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보다 더 훌륭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인생은 은혜를 받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빛나고 훌륭한 인생으로 변모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빌립보 교회가 받았던 이 모든 놀라운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과연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은혜가 목적 있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붙들고 살아갈까요? 사람들이 잠시는 은혜를 받았지만 금방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목적과 그 계획도 붙들지 못하고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은혜의 은혜 주심의 계획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은혜는 유지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잠시 하나님의 계획을 버리고 주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버리고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은혜는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한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사람들은 인생 전체가 뒤바뀐 것처럼 슬펐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사람들이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눈물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고통의 불평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불안과 장래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찼던 미래가 갑자기 확신과 비전에 넘치는 장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한때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눈물로 감격하고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 터져나오는 함성으로 아멘 하였지만 지금은 냉랭합니다.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은혜의 계획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은혜가 촉진됩니다. 은혜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은사의 은사가 더해집니다. 충만의 충만이 더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식이 더해집니다.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이 더하여집니다. 어둡던 영안이 열리는 그 위에 더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받은 은혜에 족하고 그 이상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계획을 가지셨는지를 잊어버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은혜는 소진됩니다. 벌써 소진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유지하기는커녕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까? 며칠 동안 어느 목사님한테서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디 사시는지 모르는 분인데 전화기에 녹음이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두란노에서 보내주는 그 녹음 테이프가 있어요. 거기 아마 두란노에서 제가 어디서 강의한 테이프를 복사를 해서 목회자들에게 자료로 나눠준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두 달 동안에 두 개의 테이프를 들었다고 전화를 하면서 연세가 한 55세쯤 돼 보여 목소리로요. 꼭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두 번이나 간절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마음이 한없이 슬퍼졌어요. 그 슬퍼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은 제 눈에 열린교회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쭉 스치고 지나갔어요. 이 교회가 여기 서기 전에는 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니까 뭐 은혜를 받고 뭐 받은 다음에 뭐 어떻게 됐는지 별로 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다 알죠. 근데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게 뭐냐면은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처럼 내게 와서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했는가. 참 많았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한번 은혜 받은 사람들 몇 달씩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은혜는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계획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그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린 은혜였는가 나는 새삼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1년이 넘어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 설교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열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바라는 바가 그들이 받은 은혜에 기뻐하기보다는 염려하는 마음이 앞서요. 그래, 그렇게 깨달은 만큼 견고하게 살아야 할 텐데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계획들을 언제나 자기의 생각대로 그 은혜의 계획을 생각해요.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였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은혜 받을 때 부담 느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을 때 기뻐하는 것만큼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의무를 느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대로 살아들여야 할 무거운 영적인 짐을 져야 할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살게 하십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그 은혜 속에서 숨쉬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았습니다. 인간의 풍조는 변하고 세상의 사조는 흘러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삶이 예수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겠으며 또 받았다고 잠시 눈물을 펑펑 흘리고 기뻐 뛴들 어떻게 그 은혜가 그의 영혼 속에 유지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두 아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은혜 받은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를 꿈꾸고 있는지 그 은혜를 빙자하여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지 사람은 모르지만 그리스도는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주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위한 계획 아래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 그 자체보다도 은혜의 계획이에요. 왜 가치 없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에게 없는 기도의 영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참과 거짓된 것을 분별하고 어둠 가운데 빛줄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그리고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 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와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살아서 자기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을 그때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자신의 죄를 토하고 예수의 넓은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받게 하셨던 그 모든 놀라운 은혜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죄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과거의 일을 잊지 않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죽은 자와 방불한 너희를 살리시고 애굽에서 종되어 포로되어 소망이 없던 인생들을 어떠한 능력으로 구해내서 어둠 가운데 눈뜨게 하셨는지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적마다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첫 시간 강의를 마치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내 주 예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겠는가?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나 주 위에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생명 주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고통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도 위하여 살아서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잃어버린 다음에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기억해서야 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위하여 살 때 그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의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람들은 너무나 값없이 받고 있습니다. 비할 수 없이 귀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사람들에게 하찮게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버려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오늘도 자기를 믿는 자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선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소홀하게 취급하고 하찮게 취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영혼 속에서 은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였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도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 말 여러분 이해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위한 계획 아래 자기에게 주어졌는지를 깨달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그리스도만을 위한 인생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서 육체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졌으나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서 이 육신에 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라고 말할 만치 그는 인생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남김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를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네가 가지고 있는 꿈과 예수께서 은혜 주실 때 바울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리스도를 위한 계획 사이에 조화를 꿈꾸기 위해서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혔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오로지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리운 바 되었으니 이번에는 은혜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인 바 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참 자유와 그리고 완전한 신앙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 사도는 즉시 자신의 모든 인생이 오로지 이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신적인 강제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왜 이 사도가 이 흉악한 형벌을 받으며 옥속에 갇혀서 옥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가 그를 붙들었습니다. 예수의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의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놀라운 사랑이 복음 안에 나타났고 그 복음에 예수가 자기의 인생을 붙들었습니다. 한없는 놀라운 은혜를 복음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생명을 주는 것 이외에 인생의 참다운 가치가 아무것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증거를 인하여 갇힌 바 된 나 사도 요한은 말 한결같이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야 될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는 삶, 그분께만 드려지는 삶, 그것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답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잠시 주어진 이 지나는 밤의 경점과 같은 인생 속에서 허무한 것을 붙드는 대신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오해를 바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단지 우리에게 아멘의 아멘이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고 싶으셨던 것은 삶으로 아멘을 말하는 인생, 그것을 받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강대상에서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몇 마디 하고 가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옳소라는 제청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을 말하는 그 대답을 얻고 싶으신 것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아멘이 아니라 삶으로 아멘을 고백하기 위해서 아멘을 수없게 만드는 그 모든 요소와 더불어 싸우고 고난을 받고 이기고 끝없이 다가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하고 거친 것들을 꺾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삶으로 아멘을 고백하는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즐거운 것과 유익한 것이 기다리고 있지만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아멘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비록 시련의 골짜기처럼 보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보이고 악월 골짜 같아도 길이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지나는 것 같지 않아도 내 주 예수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를 위한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의 길 앞에서도 아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나를 항상 버리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는 값지고 고귀한 것이 많지만 그러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다만 그를 믿을 뿐이 아니라 아니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진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며 아멘 하는 그 아멘도 잠시 후에 그쳐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며 아멘 하는데 그 아멘을 받고 그 다음에 삶으로 자기가 자기의 뜻과 의지와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삶 전체로 평탄한 길이 있는데도 아멘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택하고 수많은 유익과 명성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아멘하기 위해서 고난과 무명의 길을 택하는 삶으로서의 아멘이 없으면 잠시 후에는 입술로서의 아멘도 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때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다만 믿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남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은 없지만 지식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재물은 없지만 주님의 오묘한 말씀의 세계에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우리가 당신 참 잘하십니다. 그 소리 듣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그 은혜가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오로지 이제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은혜로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는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삶으로 고백하며 이 어두운 세상을 불꽃과 같이 지날 수 있는 아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우게 주신 그 은혜가 고난받기 위함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동의와는 상관이 없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합니다. 디모데서에서도 고백을 했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죄인 중에 죄수와 같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 바울은 고난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고 자신의 즐거움과 인생의 향기로운 계획들을 포기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이 은혜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언제나 뒤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는 단지 한 번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그 은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는 주신 바 은혜를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인생의 계획을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계획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던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유명해지는지 훌륭해지는지 그런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깊이 체험하고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이 같은 사실의 증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는 고통도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고통이 넘볼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그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형 날짜를 앞에 둔 죄수가 옥박 앞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려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 고난은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과는 질이 다른 고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따라서 받는 이 놀라운 고난 속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은혜를 더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면 단지 그 은혜에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삶으로 자기의 뜻을 버려보십시오. 삶으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해보십시오. 삶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삶 전체로 주님의 은혜에 아멘으로 고백하는 오직 주님께만 묶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고난이 넘치는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리스도와 하나 된 믿음의 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삶 전체 구석구석으로 오로지 아멘을 말하며 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은 회색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수만 명의 사람보다 위대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감만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없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갚은 것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리하여 내 모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내 모든 것 오직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오로지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이처럼 숨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 내가 모든 삶을 구석구석에서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생명 없는 곳에 그토록 생명 주시기를 원하고 사망이 끊어진 곳에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악한 본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거짓된 본성들과 사악한 본성들로부터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헤아릴 수 그 구석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주님 우리의 마음 굳어져 있사오니 주님이 시간에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 그리스도의 은혜에 묶이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잡혀 살기를 소원하고 어두운 세상에 빛처럼 살기를 소원하고 캄캄한 땅에 불꽃처럼 서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내 말은 이 땅에 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잠자는 심령에 은혜를 내리셔서 단지 주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